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덕보회가 나이지리아 주체철학연구소에서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덕보회에는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주체철학연구소 아부지아 종합대학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덕보회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조선노동당 깃발도 상영됐습니다.